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초순서로 가요 뷰가오라로 갈 때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순속 작사, 황학근 작곡인 이 노래는 조체 37, 1948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해방 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주신 땅에서 풍년든 뷰가오를 아는 농민들의 끝없는 기쁨과 어버이 수령님에 대한 탐없는 감사 예정을 노래한 소중가요입니다. 졸 구별이 없이 자요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가사에서는 풍요한 가을의 풍경을 보여주면서 금빛으로 물결치는 뷰포기들을 비유하는 농민들의 흐뭇한 심정을 감동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의 이 기쁨과 행복을 안겨준 위대한 수령님과 조국의 고마움에 대하여 노래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뷰가오를 더욱 다그쳐 나아가려는 농민들의 아름다운 사상감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사는 자요시 형식의 특성을 옳게 살리고 에이야 데이야 에헤이야 등과 같은 시어들을 적절히 반복하여 줌으로써 풍년든 가을의 정취와 농민들의 기쁨을 더욱 돋구어주고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민족적 정서가 풍만하게 흐르는 흥겹고도 낭만적인 선율에 의하여 생동하게 안겨옵니다. 가요는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의 요구를 옳게 구현하고 땅의 주인 된 농민들의 생활감정을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요 우리를 부르오하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류동호 작사, 안정호 작곡인 가요 우리를 부르오하라는 조체 86, 1997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장군님의 쿤악한 사랑과 믿음 속에서 이 세상 가장 존엄 높은 삶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격전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의 1절에서는 사람의 한 생에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 물음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통하여 우리 인민이야말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 속에 축복을 받으며 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이라는 것을 긍지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래의 2절에서는 인생의 큰 힘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 속에 새 힘을 얻고 시대의 충신들로 자라나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참모습에 대하여 실감 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래의 3절에서는 이 세상에서 제일로 위대하신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 속에 부러움 모르고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행복상을 노래하면서 바로 이런 위대한 용도자를 모시었기에 우리의 존엄이 빛나고 이 땅의 승리와 영광만이 차넘침을 격전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작품이 안고 있는 이러한 사상은 경쾌하고 률동적인 정서를 안고 특색 있게 흐르는 노래 선율에 의하여 더욱 뚜렷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4분의 4박자로 된 노래의 선율은 경쾌하고 약동적이며 긍지에 넘친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 선율에서 특징적인 것은 선율을 이루는 리듬이 매우 독특한 것입니다. 최근 청봉악단에서는 이 노래를 가지고 또 한 분의 룡장이신 경리하는 김종훈 동지를 모시고 사는 우리 인민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 원수님의 사랑 속에 축복을 받으며 사는 우리 인민들의 사상감정을 시대의 미감에 맞게 새롭고 독특하게 형상하여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노리는 대루리어 누리는 수령복을 그 어떤 사심도 없이 진실하게 형상한 것으로 와여 청소년들과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는 시대의 명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럼 충봉악단에서 새롭게 형상한 가요 우리를 부르오하라 이 노래를 러금 실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